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82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예고처럼 닭이 울기 전 두 번 울기 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신앙이란 것은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 혹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랬던 배반자였던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그 일에 그 영광을 직면하고 깨닫게 되자 그는 드디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심을 참으로 알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포기하고 저주하면서 버렸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음을, 그리고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무너진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을 받아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밤늦게 유대인의 공회에 끌려가서 모욕을 받으면서 죽음을 선고받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방 나라의 통치자인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넘겨주니. 아멘.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께서 빌라도는 자신 앞에 선 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여깁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 예수를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되죠. 우리 2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를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했습니까? 왜일까요? 그것은 빌라도가 그동안 보아왔던 유대의 왕들하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죠. 빌라도가 경험했던 유대 왕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 대왕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헤롯 대왕이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그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에돔인 혹은 이두메인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런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다를 통치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마를 등에 업고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확보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본처인 이두메인 도리스라는 그 여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 마리암네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얻은 재혼을 통해서 얻은 그 명분으로 유다 통치의 정당성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는 그 헤롯이 바로 유대, 사마리아, 이두매, 갈릴리, 베레아를 포함한 과거 이스라엘 전 영토를 모두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간교하고 잔혹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즈음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이 찾아온 그 아기를 찾게 되면 자신에게 꼭 이야기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정말 그런 의도로 욕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에 음흉한 술책을 품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죠.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어떤 그 알림을 받고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구로 돌아가자 이 헤롯 대왕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립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끔찍한 사륙이 어린아이들 두 살 아래로 모든 어린아이, 산의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사륙이 벌어지게 되죠.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그 헤롯은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본처를 쉽게 버릴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술술 부리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도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었던 왕, 그게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알던 유대왕의 이미지였죠.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요, 이스라엘은 3등분으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세 명의 아들에 의해서 그 땅들이 각각 통치가 되거든요. 그 세 명이 누구냐면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중에 안티파스라는 그 장남은요,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빌립은 갈릴리 지역에서 북동쪽을 다스리며, 아켈라오라는 그런 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 지역의 3분의 1 정도의 지역을 각각 다스렸기 때문에 이들을 왕이라 불리지 않았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세 아들 중에 유독 이 아켈라오라는 인물은요, 매우 잔인하고 억압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천사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아킬레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동네로 가서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후에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아켈라오의 폭정에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는 이 아킬레오를 추방시키고 로마의 총독을 파견해서 아킬레오가 다스리던 유대, 사마리아, 이두매를 통치하게 만들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가 이 로마가 유다에 파견한 다섯 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럼 이 빌라도가 알던 이 유대 왕들은 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판결했던 또 다른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분봉왕은 헤롯 대왕의 셋 아들 중 장남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왕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7절. 네, 성경에 헤롯이라는 헤롯 왕의 그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각각 다른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헤롯은 바로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장남인 안티파스였고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이라는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안티파스라는 이 분봉왕도 그 아버지 헤롯 대왕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와 불법으로 이도 재혼을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했던 세례 요한을 부당하게 옥에 가두고 결국 목을 베어버린 자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다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는 헤롯 대왕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굴라라는 왕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 번 그렇게 요청을 하다가 오히려 그 AD 38년경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폐위를 당하죠. 그리고 오늘날에 프랑스 지역으로 추방을 당해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 심지어 자칭 유대인들의 왕이다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서슴치 않고 저질러 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전혀 그 빌라도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신의 왕됨을 스스로 주장하지도 않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세상의 인정도 사람들의 환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당한가 또 완벽한 왕인가 훌륭한 왕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소중히 여겨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만을 마음에 두고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참 기쁨에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왕과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고백하며 섬기는 왕은 이렇게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백성도 이 세상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자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삶의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자신의 바람과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좌절되면 낙심하고 원망하며 더 나아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는 부활과 영생을 포함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세상의 것에 의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에 의해서 영광에 대해서 의연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입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세상의 왕과 다른 참된 왕을 믿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왕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는 그런 왕이시죠. 그러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복된 것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아시고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당면하게 되는 그 고난과 환난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세상을 놀라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영광스럽고 복된 왕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과 또 욕망과 자신의 자를 위하여서 정말 온갖 술수와 또 온갖 짓을 저지르는 그 세상의 왕과 다르게 오히려 정말 아무런 자격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존귀한 왕이심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만을 생각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왕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왕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